조한주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1번 조선인 교직원 동맹 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대표단은 또한 평양초등학원, 평양중등학원, 만경대 학생 소련궁전 등을 참관했습니다.